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평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 용도하신 용광스러운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창작된 혁명 가요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혁명 가요 조선의 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혁명가요 저선의 별은 주체 17, 1928년에 항일혁명 투사이며 혁명 시인인 김혁동지가 작사, 작곡하여 창작 보급된 우리나라의 첫 수령흉상 혁명 성가입니다. 혁명가요 저선의 별은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조선의 새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르러 모시고 끝없이 흠모하며 열렬히 칭송하는 우리민의 감정을 뜨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한길에서 변함없이 싸워 나가려는 우리민의 굳은 마음과 해방된 저국 땅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뜨거운 염원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혁명가요 저선의 별은 우리나라에서 혁명적 성가 창작의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기념비적 명작으로 되고 있습니다. 밝게 다음 순서로 흉룡가요 족기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 용도하신 용광스러운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창작 보급된 흉룡가요입니다. 작품은 오또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붉은 길을 높이 들고 흉룡의 한길로 나아갈 항일혁명 투사들의 투철한 흉룡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노래는 원수와의 싸움에서 희생된 전우들의 녹시 깃들어 있는 흉룡의 붉은 길을 높이 들고 원수와의 결전에서 구람없을 투사들의 투철한 흉룡 정신을 심하게 일반하고 있습니다. 흉룡가요 족기가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천만 국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노래가 되어 오늘도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